생일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어요? 1번, 꽃을 사주려고 해요. 2번, 오늘이 제 생일이에요. 3번, 생일 선물로 받은 거예요. 4번, 시계를 받았으면 좋겠어요.